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네, 그 지난번에 이렇게 미사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폴란드 선교사 부부의 아이 시몬이라고 조그만한 애랑 또 그 또래 아이 둘이서 이렇게 정문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서서 한참을 노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몽골 아이가 우리 친구를 그 시몬 그 친구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서 떨어졌어요. 또 다시 우리 시몬이 그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서 뽀뽀를 했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들의 한 살 반, 두 살짜리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성인들이 뭐 둘이서 아주 뭐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본 사람 아니에요. 성인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쳐다보다가 서로 이렇게 포옹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됐습니다. 예. 주먹이 안 날라면 다행이죠. 왜 노려보면서. 예. 근데 우리가 서로 뜬금없이 이제 인사하는 때가 어쩌면 평화 인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미사 시작할 때는 다들 경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솔직히 성당스분들 다들 이렇게 오셔서 미사 시간 맞춰서 오시든지 아니면 좀 늦게 오시든지 서로 옆에 얘기할 기회가 없다가 갑자기 평화 인사 때 갑자기 또 우리 뜬금없이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한 몇 년째 평화 인사가 미사 시작할 때 있으면 미사가 사람들이 미사 때 좀 정신없어질라나?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죠. 같이 데리고 온 사람 말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은 이제 폴란드 친구였고 한 명은 몽골 아이였는데 둘이서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몽골어 성경에는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서 너희의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게 나와요. 예, 구절이. 그래서 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늘 주제는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살면서 이 나환우라고 하죠. 나환우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소록도에 있으니까 신부님들이 아니면 신학생 때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나환우를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또 그만큼 국가에서 격리도 했고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또 많이 치료가 됐고 또 스스로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십니다. 그죠? 솔직한 얘기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게 또 현실이고 특히나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이나 숨습니다. 가족들도 그들을 숨기고 본인도 또 숨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소록도 같이 이렇게 격리된 곳에서만 계시고 또 일반 혹시 그쪽에 끌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입소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주제는 그 나병 환자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서 너, 내 사제들에게, 너희 사제들에게 복음을 보여라라고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그 몽골어로 복음을 읽을 때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꽁꽁 감추고 뭐 그렇다고 누구는 뭐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뭐 사마리아인의 복장을 하고 이슬람인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그렇게 입성이 그다지 깔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예수 이 시대의 영화를 보면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이렇게 나타나죠. 거기서 인종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사제들에게 너희 사제들에게 가서 오늘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플 때는 같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굉장히 크게 반목하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조상을 인정, 욕하는 사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조상을 욕하는 사이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느님이 너희의 조상이 섬겼던 하느님이 너희의 조상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맞았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맞았다 하면서 서로 조상들을 욕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까워질 수 없었죠. 근데 나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보여라 라는 얘기는 뭐 어찌됐든 예수님을 아셨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일독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 시리아가 거대, 그 페르시아, 시리아 거대 왕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던 나라였어요.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내가 친애하는 장군이니 니네 나라에서 고쳐라고서 이제 친서를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놀래죠. 나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예. 그때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여간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구걸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병이 낫게 되죠. 이 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종도 국력도 어쩌면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가 됐어요. 신앙으로 혹은 어떤 내가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도 아프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눈으로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병일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각자 마음의 상처들, 영혼의 상처들 혹은 아픔, 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픔이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들의 그 마음의 병이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에 대해서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리고 실제로 나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열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쳤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가서 열 명의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소리였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에 있을 때 서로 다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느님한테 혹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청하기보다는 우리는 각자 더 자신의 이렇게 따로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을 기회, 고쳐질 기회를 놓치게 되죠.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이 시리아에서는 가장 총애를 받는 왕이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신의 병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10명도 마을로부터 격리돼서 따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서 자신들의 병을 드러내고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까지 나환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세상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굳이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나 아픈 사람이야 라고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 드러내는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또 내가 가진 상처, 그 사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미사 시작할 때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소리쳐 줄 수 있을 때에 내가 가진 병, 또 그들이 그가 가진 병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병을 우리가 서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자기 자신조차도 그 병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할 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그렇고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숨고만 싶었었던 그 마음을 접고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신의 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또 외쳤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우리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병들을 하느님 앞에 낫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어서 그 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기도문 안에 담아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문 하나하나 안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한테 의지했었던 하느님한테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의 외침과 또 그로 인해서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신자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그 외침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이들 또 내가 미처 낫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병을 하느님 앞에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설명했으면 좋지만 그죠? 그럴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큰 소리를 하기 전에 오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마리아께 예배원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의